손들은 느끼지 쟤는 뭐지 말하겠지 자 지금부터 긴장해 옆에 봐 모두 파워 이제 들어갑니다 oh, 여기저기 다 비슷한 업사이 눈 예쁘시게 빛나는 너 주변에 눈빛이 나 손에서 너무 걸려 계속 같이 기도가 그 순간 나를 사로잡은 건 그 눈이 마주치는 순간 사라져버려 난 내게 one on one dream 이 끌림에 다가와 첫 번째 고백 너에게 crazy 두 번째 장난스럽게 yeah, one step, two step, three step, four step I really wanna make you my baby 세 번째 몰래 다가가 watch out 날 바라보다가 눈이 마주쳐 one step, two step, 시작해 let's get it I guess I'm all sin still love I go two step 두 손을 더 올리고 three, four step 두 발을 더 멀리로 Hey, what's up, 형? 왜 볼이 빨개졌어? 향긋한 흔적을 확 두고 왔다 갔어? 첫눈에 반한다는 말이 남 얘기가 아닌 듯이 그녀에게 혼란나 보안다 어떡하지? 그냥 커 입술이 번지번호 시간 사이 경고한 신호 떠올려와 눈빛들 화가 나 왜 네 주위 항상 시선이 많은 건지 그 순간 나를 사로잡은 건 낯설고 아름다운 순간 사라져버려 I really wanna make you my baby One, two, step This is the only goes three